소리만 늘어 잔소리나 욕짓거리는 제발 그만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난 나를 몰라 답답해 연대 난 매일 고민 중 Answer me 그럼 해 나를 줘봐 좀 시원한 대답 좀 못하면 제발 가서 좀 please 여기는 우리 정글이지 이 안에서 누리를 데려 움직인 내 구역 District 9 싹 다 뒤집어 놔 다 뒤집어 놔 부정적인 시선 지워 뱉고 그건 잘못된 싸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왜 네가 나를 아는 듯이 말해 oh. Get lost 여긴 우리 구역 Get out of here 내가 끼릴 자리 없어 District 9 여기로 찾아오렴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점점 커져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 남들이 우리를 볼 때 문제 아들의 무리 그런 시선들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 뿌리 풀리지 않은 노예와 편견들의 뿌리 죽일 수는 없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지 그들은 말해 너네 나랑 다르니까 여길 떠났죠 네, 근데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란 것 말은 알아줘 고시기 받을 시기 우리 위친 작은 빛이 그게 빛이는 District 9으로 시작해 oh, 끝은 아마 모두의 아지 싹 다 뒤집어 놔 부정적인 시선 지워 뱉고 그건 잘못됐어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왜 네가 나를 아는 듯이 말해 oh. Get lost 여긴 우리 구역 Get out of here 내가 끼릴 자리 없어 District 9 Cold up and freeze Ay, 땀에 젖은 채 Ay, 그러니 제발 립 다 물고 모두 shit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찾는 중이야 빗땀을 내 면도 제발 작은 red 밤에 새면 죽도록 달렸는데 결국엔 네 그려진 표정 앞에 광채 No doubt 우린 우리 공간을 지켜 yeah! 싹 다 뒤집어 놔 다 뒤집어 놔 부정적인 시선 지워 뱉고 그건 잘못됐어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왜 네가 나를 아는 듯이 말해 oh. Get lost 여긴 우리 구역 Get out of here 내가 끼릴 자리 없어 District 9 District 9